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절만 보면은 다윗은 마치 전투에서 이긴 개선 장군처럼 느껴집니다.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안고 자신감으로 장엄하게 선포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저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르게 정반대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지금 개선 장군처럼 기쁨과 환희 속에서 말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심하게 떨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시편 27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한 표현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윗이 당시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상황들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마치 다윗은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반대인지도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일수록 사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실제 2절을 보면 다윗이 청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의 원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악을 행하면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다가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기회만 잡으면 그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3절도 그렇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군대가 자신을 치려고 한다 그럽니다. 한두 명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몰려와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목전에서 달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사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지금 이 상황이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 권력을 취하려는 쿠데타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아들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10절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도 그렇죠.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떻게 되든 거짓 증거도 서슴지 않고 악을 일삼으면서 자신을 치려는 다윗을 치려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인지라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별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진 않죠.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안팎에서 두려운 일이, 무서운 일이 닥치면 거기에 떨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언제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소식이나 뉴스들은 결코 새롭지가 않아요. 우리를 다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마치 두려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눈 뜨고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처한 두려움의 그 무서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반면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의 다윗의 말에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신앙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캄캄한 밤과 같은 위기 속에서 나에게 빛을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절망 중에서 나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무서워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살거나 혹 죽을지라도 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은 두려움으로 덜덜 떠는 마음을 억제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2절에서도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온다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표현합니다. 전반부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 후반부에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죠. 3절도 그렇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다윗은 그가 보는 현실과 또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현실을 통해서 마음으로 떨고 있는 사람이 그 입으로, 아니 그 마음으로 떨지 않는다 말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걸까요? 실상은 아닌데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분위기로 봐서 그가 떨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들이 정말 다윗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 특별히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염려와 같은 사람들이 겪는 이 두려움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떨고 있으면서 나는 절대 두렵지 않다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느끼는 것과 다윗이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는 것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일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내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미 오지도 않은 그 일을 왜 그것을 먼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려하느냐? 그것이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으라라고 강조합니다. 느끼는 것은 그냥 느끼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을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절감합니다. 실제로 몸이 떨고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가 믿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부여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믿는 것과 느끼는 것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에게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7편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다윗이 자신의 현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붙잡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앙 고백하는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느끼는 것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윗의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선택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모함을 받고 있어요. 사면으로 포위를 당해서 문제를 풀어갈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침내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위협까지 받는 형편입니다. 그런 느낌이 찾아와요. 엄습해 옵니다. 그때 느끼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느낌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부여잡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기도로 표현하고 있지요.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느끼는 대로 자신의 삶을 풀어가지 않고 그가 믿고 신뢰하는 언약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며 삶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자신은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 하나만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가겠는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평생 주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형편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내 삶의 두려움이 나를 죽음의 위협으로까지 치닫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표현에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응시하겠다, 눈을 고정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를 바라보라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피부로 느낄 때는 그 몸으로 느낄 때는 보이는 현실은 자신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응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자비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신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고정하여 보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죠. 자신의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을 버릴지라도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삶의 현실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의논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오히려 반석 위에 높이 올려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 고백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에워싼 원수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공격해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높이 올리셔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을 내려다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서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어서는 다윗에게 더 이상 그를 느낌으로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은 그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죽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블랭크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32장인데요. 이분은 한때 여객선을 타고서 여행을 하던 중에 한밤중에 무서운 풍랑을 만났다 그래요. 그 풍랑이 급기야는 목숨을 잃어버릴 극한 그런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랭크온이라는 분은 그 찬송 후렴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찬송가 432장이 바로 그러한 그 고백과 경험을 표현한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것이 느낌대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의 고백이라, 간증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느낌 자체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믿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결코 감정이나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정반대로 표현되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염려가 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현실을 뚫고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깁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 풍랑을, 이 흉흉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니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느끼는 감정과 달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자라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봅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도 다룰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정과 느낌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근거를 둔 말을 하시는 편입니까? 만약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감정과 느낌의 지배를 받는 말만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그 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더 무서운 두려움에 소나기에 끌려들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어둠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보게 하고 실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문 앞에 노크할 때 믿음으로 나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삶에 종종 다가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떤 말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나가보면 거기에 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눈을 응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부여잡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키우고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